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강사님만 햄버거 드시고 저희는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2017년에도 저희가 매월 셋째 주일에 열린 강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5번째 열린 강좌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번 달 프로그램은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2월 달에는 김종훈 신부님이라고 성공의 신부님이 성공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3월 달에는 그 세월호 유가족이신 시찬이 아버지 박요셉 아버님이 오셔서 박요섭 아버님이 오셔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그 역사 강사인 심용환 선생이 오셔서 단박에 한국사라고 하는 그분의 그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2017년 오늘 첫 번째 열린 강좌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독립 다큐 영화 디아코니아 에 대해를 같이 보고 또 그 앞서서 그 디아코니아에 대한 설명을 강연을 이 영화를 제작하시고 한국 디아코니아 연구소 소장인 우리 홍주민 목사님께서 맡아 주시게 됩니다. 2017년은 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 사회로도 너무나 중요한 해이지만 한국 교회 세계 교회로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금 교회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듣고 배워왔지만 사실상 독일에서는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여행 계획을 한번 짰었어요. 예. 근데 물론 그 계획을 지금도 진행형이고 언젠가는 갈 날이 오겠지만 오늘 저희가 가지 못하니까 독일을 자주 오가시고 독일에서 공부하신 홍주희 목사님 오셔서 그 생생한 영상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한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강연과 함께 소개해 주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과 이렇게 연락이 닿게 된 거는 그 우리 헤르누츠 기도서 말씀드리고 하루에 단체 구입을 문의하려다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 영상에는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헤르누츠 공동체에 대한 영상도 또는 목사님 강연 중에 그 내용도 담겨져 있어서 저희가 올 1년 동안 묵상하게 될 그 묵상집이 어떠한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좀 약간 먼 얘기지만은 작년에 독일이 난민을 110만 명 정도 수용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거는 사실 독일의 이 종교개혁 정신 메르켈도 독실한 개신교인이고 이 흘러서 지금의 독일의 어떤 건 포용주의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강연을 함께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상과 강연을 해주실 홍주민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신학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여러 학교들 한신대, 강남대, 이화여대, 호서대, 그리스도대학 여러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디아코니아 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영화도 직접 독일 현장으로 가셔서 제작하신 그런 정말 그 종교교육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서 목사님이 햄버거 드시고 오셨는데 우리의 박수와 환영으로 배가 부르실 수 있도록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홍주민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네, 저는 그 오늘 이렇게 그 노원구까지 전철을 2시간 타고 네. 오산에서 졸다가 신문 보다가 책 보다가 너무 좋은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내려가지 밥 먹으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장 여기에 차를 끌고 온다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인데 좀 하나더라고요. 그거 하나 먹고 그거 하나 먹고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네요. 아, 딱 이 기운이 저는 이게 순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다니고 근데 아, 교회같이 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있죠. 아, 세월호. 근데 저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지금 마음에 정말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박창규 목사님이 그 지난 10월 달에 저한테 문자로 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10월 4일 날 저한테 문자로 내년도 묵상집은 언제 나오나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올해 거는 이렇게 새롭게 나옵니다. 저도 설레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디아코니아 다큐로 영화 만들었어요. 또 보냈더니 어?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 영화 소개하겠지만 저는 뭐 영화 감독도 아니고 그냥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 다큐 영화 제작자가 돼서 한국영화진흥원에 영화 제작자로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참 별거 다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작년에 이제 작년 3월 달에 딱 그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 이거 뭐냐면 그 전에 2년 전에 제가 독일을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유럽을. 그 사람들이 자꾸 가자는 거예요. 뭐 공무원들도 가자고 그러고 목사님들도 가자고 그러고 그럼 한 수십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종교개혁과 디아코냐 탐방을 하는데 그 저는 이제 10년간 거기서 공부를 했고 여기서 12년 동안 제가 디아코니아 운동을 하면서 또 정부 연구교수를 또 해가지고 매년 또 저 유럽을 댕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네트워킹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독일 가기 싫은 거예요. 네. 아우 너무 가니까 아니 뭐 못 가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외남된 말씀이지. 진짜 이게 힘들어요. 한 뭐 보름 동안 가가지고 뭐 코디하지, 뭐 동시통역하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코피도 나오고 또 막 운전도 하고 당기고 뭐 그 꾀를 부렸어요. 어떻게 안 갈 수 없을까 하는데 아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어버리면 안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뭐 돈도 없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뭐 모금 운동 해가지고 자금 물줄기 운동 어떤 사람은 5,000원 내고 10,000원 내고 막 해서 한 10명이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아직 뭐 빚이 좀 있지만은 그냥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6월 달에 12일 나가서 24일까지 2,000km를 봉고차 끌고 몰고 다니면서 영화 감독 하나 데려갔지, 촬영 감독 데려갔지, 영화 배우 데려갔지. 6명이 봉구차 타고서 2,000km를 달린 거예요. 제가 이제 모시고 딱 가면은 가는 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충지 한 7군데를 그렇게 해가지고 찍고 와서 200기가를 찍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8월 말까지 이거를 편집실에서 편집을 해서 9월 21일에 강남 롯데 시네마에서 시사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9일부터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이걸 오라는 데는 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유랑극단처럼 가가지고 이제 디아코니아 이런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10월 9일부터 시작을 팔도를 돌아다녔는데 작년 말에 24번 예. 어떤 데는 뭐 광주 구청에서 돌아지 서울 강서구 구청 구의원들 오라 그러지. 뭐 교회 뭐 무슨 복지기관 뭐 해가지고 오늘이 여기가 25번째입니다. 저희 입간 25번째. 그렇죠. 25번째. 예, 공동체 상영. 공동체 상영 25번째인데, 그러고서 올해도 이제 달려야죠. 올해 처음인데, 굉장히 조짐이 좋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시켜준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회가 열리고, 특히 종교개혁 독일에서 시작됐잖아요. 독일은 난리가 났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거 보니까 참 뭐라고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옛날 얘기하고 그 참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 또 한국교회가 교만하죠. 좀 개혁 대상이 돼버린 한국교회. 좀 더 원래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러고서 오늘날까지 그 원래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그것만 이 영상물을 통해서 캐치하면 성공이다. 그거 이전에 제가 이제 PPT로 한 30분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영상이 50분인데 그거 다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한 30분짜리 줄여서 30분 보시고 그렇게 하고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헤르노트 기도서인데, 이걸 2009년도부터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게 이제 아홉 번째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걸 왜 제가 번역을 했냐면은, 독일에 제가 이제 94년부터 2004년도까지 한 10년간 독일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때 원래는 이제 디아코니아 디자도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독일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디아코니아라는 걸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디플롬을 하고 디아코니아를, 그리고 박사 논문을 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 논문을 쓰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있을 때 이 독일어로 된 이 헤르노트 기도서 조만합니다. 이걸 포켓에 계속 갖고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힘을 주더라고, 이 조만한 게. 저는 10년간 외국인 노동자 생활했어요, 독일에서. 제가 경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가난한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학을 한 거죠. 이주 노동자 10년 살면서 온갖 그 3D 업종 독일에서 그걸 하면서 항상 이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한국 와서 이제 연구 교수가 되면서 독일을 계속 이제 유럽을 나가야 됐는데, 6년간 첫해 2006년도에 딱 갔는데 이 헤르노트를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이 기도서 만드는 담당자들이, 아니 이게 한 50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어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한번 번역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기도문이고 고어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출판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2009년도부터 이걸 이제 한국어로 이제 돼서 제가 아홉 번째 냈는데,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이 다큐 찍으러 갔을 때 또 갔죠. 갔는데 이런 형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드카바에 이런. 이거 참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쓰는데, 이거다. 그래서 딱 피를 받고서 올해 이걸 펼쳐냈는데, 이건 우리 개신교의 영성, 이거의 보고입니다. 이걸요. 지금 55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일본어, 스리랑카, 영어, 중국어, 55개국어. 근데 287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이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시면은 재미난 게, 이걸 도서관처럼 아키브,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30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장관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헤르노트라고 하는 곳은 참 재미난 곳이에요. 얀 후스라고 아시죠? 얀 후스는 600년 전에 체코 프라하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화형당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루터는 이제 올해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시작했죠. 근데 루터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 전에 100년 전에 체코 프라하에서 카를 대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코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그 총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 거예요. 저항 내용이 뭐 단순해요. 체코말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라틴어로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말로 성서도 번역하고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성만찬 때 평신도도 포도주 줘라. 빵만 주지 말고. 세 번째,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죄 지면 똑같이 벌받게 해달라. 그렇게 주장했다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얀 후스를 1415년에.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 이 사람들이 후스파를 만들어서, 그 깃발은 뭐냐면은 포도주 잔이야. 예. 요새 촛불 가면은 별 그 저 깃발들 다 있죠. 이 사람들은 포도주 잔 탁 들고 다니면서 후스파. 그 이 사람들이 체코의 한쪽 지역은 모라비아 지역이고 한쪽 지역은 보헤미아 지역. 그 막 숨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헤미아 형제단, 모라비아 형제단.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선배의 그 선생님의 그 신앙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 난민이 돼서 이렇게 당기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슬라브계예요. 슬라브 민족. 그러다가 이제 독일, 게르만 민족이 사는 독일 쪽에 와서 1721년에 진센도르프가 있는 곳에 피난 온 건데, 진센도르프가 이 사람들에게 정착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사는데, 진센도르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이 신앙의 열기라든지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 복사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센도르프도 변호사였는데 직업을 관두고 아예 그 공동체를 이뤄서 헤르노트 공동체가 생겼고, 그때 이제 이 기도서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재밌어요. 진센도르프가 이제 굉장히 개혁적이고 뭐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후스파들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진짜 개혁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독일에서도 인근에서 신앙의 어떤 그 자유를 찾아서 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 즉 말씀으로 이제 통일해야 되는데, 진센도르프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느 날 기도회 때 말씀을 이렇게 제비를 놓고서 기도하고서 뽑자. 그러면 뽑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슬로건이다. 암국어다. 그래가지고 그 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걸 제비 뽑기를 독일어로 로중이라고 해요. 로중. 그래서 이 독일 구약성서는 뽑고, 그리고 신약성서는 요 구약성서 한 본문을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공동체원들이 이 구약 성서 한 절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집 보다 보면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어떨 때는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희한한 경험 많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주면은 그게 오늘의 나의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센도르프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막 비몽사몽간에 막 이렇게 뭐 우주의 기운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전통으로 하다가 1731년부터는 아예 책자로, 1년 책자로 만들어서 오늘까지 287판이네. 한 해도 빠짐없이. 저는 이걸 번역을 9년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번역을 하면서. 요새는 또 이거를 하루 전에, 그러니까 전날 한 11시 반 정도에 저는 묵상 들어가거든요. 그 이 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옆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도 안 빼놓고. 그게 제 일과에 가장 그 중요한 일과로 되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고서 밤에 잘 때도 그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자다가 깨잖아요. 그 말씀을 또 연상하고 그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영의 양식으로 어떤 사람은 왜요? 아이고 구약 한 절 신약 한 절 너무 짧지 않느냐? 적어도 몇 장 정도는 걸쭉하게 읽어야. 이 구약 한 절 신약 한 절이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정말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도 그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교수형 당한 보네포 목사님도 이걸 끼고 살으셨어요. 그 교수형 당하는 날 아침까지 이걸로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실 거예요. 이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문학가 중에서 볼프강 괴테라든지 더 비스마르크라든지 철혈 상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독일에는 다른 큐티 자료가 없어요. 이거 하나야. 서점에 가면 독일 목사님들 다 이걸 갖고 다니고.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9년 동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감리교회 그 김기성 목사님 그 무슨 교회죠? 청파교회 거기는 160명 이걸로 묵상하시고 근데 이게 굉장히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차츰차츰. 근데 우리 새사랑 교회도 이 말씀 묵상 집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죠. 불을 좀 꺼.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보리슬라브 사이티나기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인데 프랑스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한 그 작가이자 화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자, 누가? 물에 빠져있죠? 세월호 연상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앉아있어요. 어떤 그림을? 자, 이건 뭘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습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겁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 특히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자. 고통받는 이웃. 그 고통이 어떤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디아코니아라는 건 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직접 뛰어들어가야죠. 뛰어들어가서 구해내야죠. 세월호 문제. 여기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는요, 세월호 셋자도 얘기 못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터졌을 때 어떻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를 정지시켜버리더라도 육해공군 다 동원해서 그죠?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7시간을 계속 숨기고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계속 뺀질거리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디아코니아는 이겁니다. 우리가 머리나 가슴으로 사랑을 그리는 거 좋아요. 근데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디아코니아. 오늘 강의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표정들이 다 거룩하고 손은 가지런히 하고 눈은 저천성을 향하고 그죠? 근데 밟고 지나가. 저는 교회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느낀 건, 특히 이제 대형 교회 가면은 세월호 셋째 얘기도 안 하고요. 내일 모레 핵전쟁 있나고 작년에 막 난리 쳤잖아요. 사드 들어오고 막 할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설교 제목 구원의 단계.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모이는 모르겠어. 그리고 다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무슨 영혼 위안소도 아니고, 영혼 위안소죠. 주기적으로. 정말 사회와 어떤 그 절벽이죠, 절벽. 도대체 어떠한 예배가 거기서 들어지길래, 어떠한 설교 메시지, 어떠한 성만찬 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마지막 그림인데요. 자, 이건 뭘 이 작가가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누가? 그렇죠, 새. 새 모이를 주는데 도와준다고는 하는 거죠. 근데 잘못 도와주다가는 어떻게 된다?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이웃 사랑, 사랑해야 된다. 굉장히 말이 말을 하죠. 기독교 신문 보면 뭐 섬김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해요. 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수위에서 우리는 섬기는 정부 되겠다.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 또 이정현 섬긴다. 그 지금도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디아코니아 얘기를 해요. 코리아 디아코니아 지난 10월 달에 뭐 했죠.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다가 한국 디아코니아 대표인데도 나는 오라 그래도 안 가. 그 사람들도 이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섬김 잘못하면은 나라 거덜냅니다. 그죠? 사람 죽여요. 그 어떻게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디아코니라고 할 때 공부해야 된다.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고, 장애인을 섬긴다 하면서 장애인들 보고서 막 인권적인 그런 아주 해괴한 단어를 막 사용하고 앵벌이처럼 막 그 푸시를 가하고 상처를 주면서 자기들이 디아코니 한대. 그러면서 예배도 번질렁하게 장애인을 위한 예배.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가 섬김의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면은 전혀 거꾸로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작년에 16명의 그 전문가들이 책을 썼어요. 그 우리 개신교회 평신도들을 위한 교재인데, 뭐 역사에 있어서는 그 이만열 교수님, 역사의 눈을 떠야 된다. 또 경제의 눈 떠야 된다. 정치의 눈 떠야 된다. 죽음에 대해서. 미술. 저는 복지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복지에 대해서 눈 떠야 된다. 그 파트를 제가 이제 썼는데, 저도 이 복지와 이 신학과 이거에 대한 관련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눈을 떴느냐. 1980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80학번이에요. 충북대학이라는 데 들어가서 일반 학과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가 우리 기장을 만들 때 초기에 이제 일을 하셨는데, 청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하여튼 뭐 등록금을 제때 갖다 줘본 적도 없고, 육성 예배 같은 거 세 번까지 막 해가지고, 그 아주 정말 가난이라는 건 너무, 죽어도 이 길 안 간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요. 신학은 진짜 안 한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가서 이제 하는데, 아이고 뭐 광주 터졌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 청년 운동하는 거기 들어갔다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신대 신학대학을 억지로 그냥 87년도에 들어갔네. 갔더니 또 60항쟁 또 터졌네. 머리 깎고 막 단식 투쟁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안병무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만나서 민중신학 공부도 하고 민중교회 운동하고 10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요. 맨날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부 더 해야 된다. 그건 돈이 지어야지. 국내에서 하긴 싫고. 그래서 독일을 가자 무조건. 그래서 여기 준비하는 동안에도 뭐 공장에서 일을 하고 노가다 속칭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값 조금 써가지고 94년도 9월 30일 날 비행기를 무조건 탄 거예요. 독일로 처자식을 내비두고 갔는데 이제 마인츠 대학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독일어를 공부하는데 힘든 거예요. 예수님 나이에 독일을 갔으니까 머리는 다 굳었고 그 2년 동안 뭐 독일어를 그 가까스로 그냥 구사 일생으로 독일어 시험을 패스를 했네. 그거 패스 못하면은 와야 돼 한국으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독일어 어학을 패스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그 2년 동안 진하게 독일어를 배우는 과정에 마인츠 시내를 나갔더니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저게 뭐지? 십자가면 교회인데 왕관이 얹어 있어. 왕국회관인가? 여기까지 왕국회관이 올려놓고 그리고 왜 이렇게 왕국회관이 많아? 또 엄청 많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게 뭐냐? 그게 디아코니아라는 거야. 디아코니아가 몇 개요? 3만 천 개라는 거야. 교회는 18,000 개인데 디아코니아 3만 천 개래. 45만 명이 직업으로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70만 명의 자원봉사 하루에 100만여 명을 어떤 도움을 주냐면은 병원이 355개 있고 장애인 시설이 2천여 개 하여튼 문제 핸디캡이 있으면은 이 디아코니가 뛰어들어서 아까 이제 난민 110만 명 작년에 거기도 보니까 디아코니가 뛰어들어서 우리 나하고 디플롬 같이 공부한 친구가 독일 친구가 하이델베르크 난민 수용소 소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일 터지면 뛰어들어서 북한도 들락날락해요 지금. 북한 홍수 났잖아요.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그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명에서는 디아코니아 선교 오케이. 남한의 전투적 북한 선교 노. 지금 그 사람들이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간 전 세계에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하여튼 뭐 지진 터졌다 하면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디아코니아지만은 국외에 뭐 동구권이 몰락했어요. 엄청난 사회 문제 발생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투입돼서 재건하고 그게 디아코니아.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대규모로 이 개신교가 저도 개신교 4대째인데 한국에서 뭐 기장하면은 굉장히 선교적 사회 선교적인 그 뭐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가가지고는 제가 꼬랑지가 자꾸 내려가는 거야. 말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거대한 그 실천 단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신학화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디아코니아 학이라는 거야. 또 디아코니아 신학. 이것도 동일한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새 모이 줄 때 그 잘 주야 살아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론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디아코니아 학을 어디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신학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거 공부해봤자 한국에 소용도 없고 그래?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자. 그 수업을 들어갔어요. 디아코니아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 테오도 슈트롬 교수님 여기 이제 영상물에 마지막에 나오십니다. 그분은 경제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신데 유럽 최고의 디아코니아 학자예요. 이분의 강의를 딱 듣는데 청강이죠. 가슴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인데 서류를 이렇게 싸놓고서 학생들을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그래서 딱 그 입장 정리를 하고서 여기서 2년 동안 디플롬 과정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 전이해를 갖다가 완전히 성경도 다시 보게 되고 성경도 디아코니아 안경 쓰고 다시 보게 되고 기독교 역사 2000년도 디아코니아 역사로 재구성하고 조직신학, 실천신학, 사회윤리 그 인근의 어떤 사회과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사회법학, 사회의학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현장도 가서 실습도 하고 탐방도 하고 마지막 논문도 쓰고 2년간 하여튼 굉장한 저한테는 아, 격변의 시간이었어요. 참 열심히 했죠. 일도 열심히 하고 아, 재밌었어요.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 제가 아이들이 셋이거든요. 근데 하나 한 놈은 이번에 이제 만화임에서 피아노 박사학위를 2월 1일 날 받는데 그 아이는 이제 유치원 때 데려가고 또 하나는 마인지 있을 때 하나 낳고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또 하나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놈은 아들인데 이번에 한신대 신학과 수시로 들어갔어요. 제가 막 춤을 췄죠. 지가 간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아 그 고생길인데 뭐 그러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영수님이었어요. 그래 개신교 4대째요. 너는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막내놈은 또 예술 끼가 있어가지고 기타 이걸 나간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도 관뒀어요. 그냥 관둬라. 두 달 다니다가 그냥 자유롭게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자 디아코니아라는 거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퀴즈.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에 물론 인용해서 나와요. 구약에 어디에? 레위기서 19장 18절 거기에 나옵니다. 내 이웃을 너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웃이 누구야 또? 이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레위기서 19장 18절 그 전을 보면 알 수 있죠. 19장 1절부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세요. 거기에 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앞에 걸릴 틈을 놓지 말라. 또 귀 안 들리는 사람 어떻게 해라. 또 이렇게 하루 일당 받아서 살고 있는 그 품꾼 노동자 그 삭슬 임금을 그 다음 날까지 네가 갖고 있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이 누구예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물론 위아더 월드죠.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웃자고 하네. 위아더 월드예요. 정말 우리 다 이웃이야. 근데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야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약자입니다. 한국에 지금 가장 강도 만난 그 이웃이 누구예요? 세월호. 그죠? 역사가 정지될 뻔인 거야. 그래도 그 한을 풀 수가 없는 지금. 이것만큼 더한 이웃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여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를 그 말씀 구약성서를 꼭 짜면은 이 말씀 하나하고 신명기서에 나오는 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라. 그죠? 그 두 가지요. 뭐 성경 말씀 뭐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꽉 짜면 두 개예요.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그 두 개가 양면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한다면서 이웃사랑 생각하라고? 거짓이에요. 이상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 구약성서에 보면 바알 하나님하고 야외 하나님하고 투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 하나님을 갖다가 했어요. 요새도 그렇죠. 극명하게 한국 개신교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야훼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하여간 개신교 디아코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 실천하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디아코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디아코냐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퀴즈. 라틴어도 있고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있죠. 헬라어는 또 그리스어라고 또 같은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헬라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 디아코노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막 3년간 쫓아다녔어요. 근데 막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의 주제는 뭐예요? 누가 큰 자냐? 베드로가 큰 자냐? 안드레가 큰 자냐? 막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제발 너 그러지 마라. 어? 지금까지 쫓아다니는데 나를 모르는구나. 그 설명을 하시는데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다 군림하려고 그런다. 지금 그렇죠. 권력 자체가 이게 예수님이 본 권력과는 그거야. 당시 로마 식민지들, 그죠? 그리고 교권,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한 교권, 유대교에 그 사람들은 딱 잡은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권력관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권세자들, 뭐 돈이나 좀 있고 학력이 높고 그러면은 꼭 그걸 은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조금 이렇게 주고서 모음나 예, 보상심리. 은인 행세. 그게 예수님이 본 권력과 권세에 관한 그 분명한 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큰 사람이 되려면 가장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죠? 최상급이야.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더 이제 한 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밥상이 있는데 여기서 편안히 앉아서 밥상 차려줄 때 기다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은 막 국도 갖다 놓고 밥도 갖다 놓고 반찬 시중 드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는 지금 헤레니즘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주의적인 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앉아서 편하게 네로왕처럼 빼딱하게 둔너가지고 포도나 이렇게 따먹고 이 사람이 큰 사람이야. 당연하죠. 근데 나는 너희 가운데 디아코노스로 와 있다. 시중 드는 사람. 혁명적인 겁니다. 이거는 디아코냐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섬긴다, 남을 사랑한다, 굉장히 나이브한 것 같아, 그죠?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뭐 마당 쓸고 부엌에서 나이브하게 보여, 그죠? 봉사부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그죠? 당회 이런 권력기관하고 이 봉사부하고는 이렇게 보여. 근데 예수님이 이 봉사부의 수장으로 나는 디아코노스다. 나는 집사다 이거야. 예수님의 직분은 집사였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 집사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 디아코냐 대학, 집사 대학이지. 3월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강남에서 시작해요. 독일에는 그 집사 디아콘들이 만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독일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디아코냐 기관 3만 천 개를 지탱하고 있고 그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디아코노스였어요.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섬기신 게 아니고 뭐 여러분 복음서 이렇게 봐요. 예수님은 말로만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제자들한테도 무릎 꿇고 발 닦아주고 늘 예수님 가는 곳에는 병자, 장애인 소외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주변에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뭐 거드름 피우고 전혀 진짜 무릎 꿇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자 이게 디아코냐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권력 좀 써볼까 권세 좀 부려볼까 하다가 깨갱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공동체 질서는 완전히 전복적인 그런 그 공동체, 대한 공동체로 태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유토피아라고 그랬죠.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생활을 같이 나누고 더 나아가서 경제를 같이 나누죠.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거야. 공산주의죠. 사랑의 공산주의, 신앙의 공산주의. 엄청난 유토피아 같은 이 교회 바깥에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야. 다스리려면 밑으로 데려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는 싸움이 나오겠어요? 없지. 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공동체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게 이 디아코니아의 원형입니다. 자, 말씀 중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만 딱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자, 이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반 고흐라고 하는 그 화가 있죠. 이분이 39살에 들어가셨나? 근데 전도사님 하다가 화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관련해서 이런 성화를 많이 그리셨는데 이것도 이분이 그리신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 비유. 이 비유는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논쟁하다가 이 비유가 나온 거야.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또. 그렇죠. 율법학자. 율법학자는 성경 박사. 당대. 성경을 꽤 차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떤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죠? 구원 어떻게 얻죠? 예수님이 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대번에 율법학자 뭐라고 했어요? 옆구리 찔러면 그냥 나오죠.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요. 맞다.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과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안 하면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요. 그 예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또 이제 율법학자가 딴지 거는 거야. 누가 이웃이에요? 자, 들어봐라.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있는데 당대 종교, 유대교의 핵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도통에 끄트머리에 피해가죠. 근데 당대 왕따 당하고 개, 돼지 취급 당했던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다 했다. 누가 이웃이냐? 뭐 정답 뻔하지. 자, 이 비유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팩트를 체크. 팩트 체크. JTBC 팩트 체크. 하나는 뭐냐? 자, 디아코니아는 구원과 관계에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죠? 구원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2단, 3단 뭐 나올 거야. 근데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이웃사랑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안 하면 구원 못 얻습니다. 이런 설교 메시지 나오는 데 있어요? 우리 새사랑 교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믿으면 천당, 불신 저 그거만 뭐 계속 하는 거죠.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지옥 얘기하는 데 없죠. 그거 해야 돼요. 그죠? 지금 반쪽아리 복음만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디아코니아는 구원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요거 하나 팩트 체크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아까 이제 도움이라고는 섬기는 실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죠?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당시에 왕따 당한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이 도움의 관계는 파트너 관계예요. 높은 데 있는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에 뭐 코리아 디아코네인지 뭔지 뭐 대형교회 뭐 난리구슬 지킨 것 같은데 작년에 10월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지하군이 다 한대. 언론 플레이하고 5억 조인수원한테 받아가지고 난리 쳤어요, 난리. 뭐, 막 독일에서도 막 사람도 불러오고. 그게 디아코니아인가? 디아코니아는요, 아주 작지만은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어떤 교감이 있는 데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파트너 관계 속에서 내가 뭐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도움을 받아요. 그런 게 이제 디아코니아의 요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다. 우리가 요 지역에 아마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이 이 새 생명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게 디아코니아 전문 아니야. 마음으로 혹은 말 한마디라도 여기서 힘을 얻고 살아가면 그게 디아코니아야. 하여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성경에서 이 최후 심판 비유 이것도 이 디아코니아의 황금률처럼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말씀 하나가 디아코니아 역사를 이루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 이것도 이제 다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에 구원에 관한 문제.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온다. 양편에 선 사람에게 야,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한테 햄버거 줬지. 너 내가 목말랐을 때 우유 줬지. 어? 내가 병 걸리고 교도소가 있을 때 나 찾아와 줬지. 내가 나그네 되어서 난민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헤매고 다닐 때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 줬지. 또 내가 헐벗었을 때 빨가벗고 있을 때 나한테 옷 줬지. 그러니까 요 양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당신이 언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는 천당이다. 염소편에 속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한테 햄버거도 안 줬지. 우유도 안 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오더라. 그리고 병 걸려서 내가 몇 년 동안 병원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왔지.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로 왔을 때 막 배척했어. 냄새 난다고. 내가 헐벗어 있을 때 너는 옷이 박근혜 옷이 뭐 수천 개가 되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줬지. 주님, 당신이 언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행치하는 것이고 나에게 행치하는 거야. 너는 지옥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 플러스 이웃 여기 이제 예수님이 여섯 가지 형태의 이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예요. 그런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과 그 당락을 결정하시나. 이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중세 수도원 중에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는데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베네딕트 수도원이 굉장히 많아요. 서구에. 근데 베네딕트 수도원 규정에 보면 다 똑같아.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박혀 있어. 그래서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거린이 오면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여기도 그렇죠. 주님과 이 약자를 일치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클라이언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안 되는 거야. 뭐 기독교 사회복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 치는데 보면은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남들도 사회복지하니까 교회에서 복지를 할까. 그거는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극진하게 어려운 분들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그 속에 주님이 내정하고 계시고 가난한 사람 볼 때마다 그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많은 차이가 나겠죠. 독일에 3만 1천 개 되는 디아코니아 기관이 있어요.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카리타스가 3만 개가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성경을 실천하는 데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뭐 복지 얘기 자꾸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가 복지 실천을 해야 된다 할 때 그냥 클라이언트로 뭐 남도 하니까 뭐 복지국가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이 세상 심판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디아코니아 역사 2000년간 이거를 제가 한 3분 만에 말씀드릴게요. 처음 교회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였어요. 교회 equal 디아코니아.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네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재정적인 혜택을 정부에서 많이 받은 거예요. 면세도 받고. 그러니까 대규모 복지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때부터 이 교회는 이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암흑기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교회는 교인들이 내가 우리 새생명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자유함 그런 밝음 그 어떤 몇 사람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가 활기찬 그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13년에 국가와 그 종교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교인들의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의 암흑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이 수도원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에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 하다가 중세시대 말기에 종교개혁이 터지기 전에 그때는 이 수도원도 타락을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교권 싸움하고 누가 수도원장 할래 그래서 돈 잔뜩 쌓아놨다가 그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원도 타락을 하게 되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선배들이죠. 이 선배들이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마틴 부처나 뭐 수많은 동시다발적으로 서유럽에서 이건 아니다. 처음 교회로 들어가자. 말씀으로 들어가자. 이 운동이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터진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은 처음에 디아코니아 공동체였던 초기 교회로 들어가자는 운동이었고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사마리아인 비유라든지 그 말씀에서 그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자주의가 아니고 그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걸 그 종교개혁 이렇게 기념하는 사람들이 오직 말씀으로니까 이게 그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오직 성서라고 하는 건 거기서 솔직히 그 주님께서 또 성경 말씀에서 핵심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루터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영상물에도 나와요. 자 이 루터가 이제 처음에 루터가 1517년 500년 전에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동기는 카톨릭이 그때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냐면 업적 싸면 구원 얻는다 이런 업적 싸면 그래서 어떤 그 결과가 나왔냐면은 자 가난해서 구걸하는 것도 업적이 되는 거예요. 고행하는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또 교회 문 앞에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탁발 수도회라는 그 수도원에서도 구걸하는 수도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걸 자체가 업적이 돼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이게 뭐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업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 경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뭐 이상한 뭐 그 업적주의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까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걸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파괴된 거지.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구걸 철폐법 이런 걸 만든 거야. 그래서 정 구걸에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 규정을 만들고 또 국가가 이거를 만들자.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요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이거를 통해서 살게 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어요.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공화국이라면. 독일에 제가 이제 살기도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독일은 장애인의 천국입니다. 장애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장애인 등급을 뭐 몇 수십 가지로 이렇게 돼지고기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장애인이 돼지고기예요? 왜 등급을 나눠? 어? 엄청난 등급을 나누잖아. 그래가지고 뭐 응? 검증을 해가지고 도와주세요. 말은 물론 그거 필요하긴 필요하지만은 너무 이거를 갖다가 하니까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들이 저 뭐 길거리에 막 고무 패킹 달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화국이 수치입니다. 장애는 무조건 국가가 그죠? 100% 우리가 세금 내는 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연대해서 솔리다리테트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들이 이제 종교개혁 이때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런 국가가 또 교회가 달게 들어서 해야 된다. 그게 500년 굴러오면서 독일은 어떤 국가가 됐다? 사회 국가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 국가, 소셜 스테이트. 엄청 그 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그러한 사상이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칸디나베 반도 거기도 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그때부터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사회국가, 복지국가 하여튼 우리가 가장 그 염원하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바로 루터는 이런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그 두 가지 명제야. 하나는 자 업적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자 칭의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업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는 조금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루터는 자기가 수도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인간의 수행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인간 내부에 선을 행할 의지와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0.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칭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캐토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지점이야. 우리가 개신교인 이유는 개신교인인 이유는 나는 칭의론에 입각해 서 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야. 그럼 칭의론, 믿음은 의롭게 된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실천 이게 강조가 안 된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의 원래 칭의론의 목적은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데 해야 돼. 근데 그 동기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 믿음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만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는데 오시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다? 아까 말씀드린 디아코 노스라면 사랑의 혁명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충만할 뿐더러 사랑이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이 해체되고 믿음과 사랑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위대한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져. 이게 칭의론이야.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나 알베르트 슈바 있죠. 그 사람들이 독특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 이태석 신부 그분처럼 그분도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론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반쪽아리 믿음만 강조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직자 계급주의가 지금까지 있어요. 교황, 주교, 뭐 쭉 해가지고 나중에 평신도, 영적 계급, 세속적 계급.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이거를 인정해 안 해? 안 해죠. 평신도와 성직자 인정 안 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 혹은 만인 사제직.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나 사제다? 그게 아니에요. 독일어로 보면은 프리스터툼 알러 그로이베겐이라는데 원래 해석을 하려면 모든 신자의 사제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아까 여기 있죠. 믿음으로 내가 새로워진 그 사람은 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만인사제직이야. 누구나 사제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직자고 평신도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상 나는 이제 신학을 30년 공부했으니까 성서를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이런 능력이 있죠. 그런 기능상. 그러니까 설교도 하고 교회를 운영도 하고 장로님들은 또 집사님들은 돕는 일에 이렇게 투신하고 이런 기능상 나눠진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계급화돼서 이런 게 아니다. 그게 만인사제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다 아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 명제. 하나는 칭의론. 하나는 만인사제직. 이거 인정 안 하면 개신교도 아니다. 아니다. 그거예요. 나 한국 개신교가 과연 그런가? 저걸 진짜 인정하는가? 좀 퀘스천 마크야. 반반이야. 그러니까 이번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럼 제가 언론도 탈 수 있어요. 네. CBS에서 내가 이제 작년에 이걸 만들으니까 요새 이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야. 한번 독일 북유럽 가자. 한번 CBS 차원에서. 그럼 제가 또 출연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그죠. 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신교가 진짜 뭐냐. 이거 굉장히 핵심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95개 태제를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크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성체 교회에 이걸 써붙였는데 그 중에서 95개 중에서 43번부터 45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 태제에 그런 게 있어요. 야, 면제부 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 디아코니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덜 산다. 이게 그대로 있어요. 면제부는 당대에 로마의 베드로 성전, 성전 건축 기금이었어요. 이거를 교황이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 사면 구원 얻는다. 사기죠. 그러니까 개혁가들이 생명을 내걸고 저거 사기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간 데는 로마 카톨릭 장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접수해서 개신교 지역으로 만든 도시는 이런 그 헌금이나 교회 재산을 디아코냐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 자 이런 논쟁 자 그리고서는 실천으로 나갑니다. 이런 그 혁명적인 개신교 사상하고 제1회 그 비텐베르크가 개신교의 제일 첫 도시인데 이따 이제 보십니다. 거기에다가 이 규정을 만들어요. 교회 규정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나 이 교회 자산을 갖다가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제 하는데 또 1523년에 라이스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모금함 요새 사회복지 공동모금함 있죠. 이런 것처럼 500년 전에 이걸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초기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공동으로 모금만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 나눠주죠. 그거를 서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의 첫 번째 복지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만들고 나서 독일에 한 7년간 8년간 독일 개신교 도시에는 25개 지역에 이런 규정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유럽 사회복지에 가장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매 예배 때마다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래서 북유럽까지 펼쳐나갔다. 자, 근데 이제 욕을 하면서 루터가 그 아까 라이스니시 그 공동 모금함에 저기를 그 서문을 썼는데 서문의 마지막 그 부분에 이 글이 있어요. 뭐냐면 독일어로 Es gibt keinen größeren Gottesdienst als die christliche Liebe, die den Bedürftigen hilft und dient. 이게 뭐냐면은 루터가 이 중요한 그 규정을 만들면서 서문에 마태복음 25장을 인용하면서 가장 큰 예배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가장 큰 예배는 뭐겠어요? 그 여섯 가지의 약한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직접 섬기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예배가 없다. 이게 루터가 이 규정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뭐 복지 실천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디아코네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또 이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이 디아코네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아니고, 이 종교개혁가들의 우리 또 종교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약자 섬김 디아코네아라는 것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독일에 지금 500년간 개신교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교회는 18,000개인데 디아코니아는 31,000개,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11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디아코니아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게 제가 공부하는 디아코니아 학이에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옛날에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안전국가, 사회국가, 복지국가 이걸 만드는 초석이 바로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졌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시는데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또 하나의 인물 중간에 이제 뭐 경건주의 이루어지고 디아코니아 혁명이 이루어진 이제 1848년에 그 공산주의 혁명이 1848년에 일어났죠. 그때 칼 마크스와 앵겔스가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 발표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죠.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디아코니아 운동은 이때 한번 더 불을 붙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회 문제의 책임은 교회가 져야 된다. 그래서 내적 선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내적 선교 운동은 뭐냐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주옥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각성해서 디아코니아로 새롭게 되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내적 선교. 바깥에 해외 선교 자꾸 뭐 나가지 말고. 지금 교회 무신론자들이 많아. 교회만 들락날락 했지 그 안에 정말 속을 헤집어 보면은 그 물신 응? 복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독교인인가? 그 하나님 믿는 건가? 바알 믿는 거네. 그런 그 무신론자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 안에 내적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게 독일 디아코니아 운동의 핵심 모토였어요. 나는 우리 한국 개신교도 내적 선교 해야 돼요.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차이가 아니고 정말 작더라도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각성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서게 되면 한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비헬은 이분이 독일 디아코니아 3만 1000개를 처음에 기초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선물을 갖고 왔어요. 작년에 이 자서전 이게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처음으로 이걸 자서전을 작년에 출판했어.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오늘도 보냈거든요. 요것도 자서전이거든요. 이건 다음 달에 또 출시된다. 그리고 이 비제름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왜 이겠어요? 그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지금 유럽 사회는 굉장히 르네상스 혹은 붐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 특히 1990년대 이래로 그때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또 이 자본주의는 미국발 뭐 해가지고 2008년도 붕괴됐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한국 이거는 완전히 미국판이고 이 경제 뭐 제3의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제3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독일 사회국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의 복지국가, 그래도 이게 대안이다. 근데 거기는 보니까 디아코니아가 초석이 돼서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게 붐이 있나다 보니까 1990년대 이래로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는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연구가 보통 깊이 있게 들어갔느냐, 안 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디아코니아 운동을 한 이제 12년 됐어요. 한국 온 지. 8년은 이제 연구교수로,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로 하다가, 한 4년은 또 디아코니아 현장, 서울하고 성남에서 외국인 센터, 이주 노동자, 이런 문제 관심이 있어서, 그거 들어서 민관 협력 시스템, 이걸 연구하러 들어가서 4년 했다가, 작년, 재작년에 나와서 이제 한국 디아코니아라는 사단법인 만들어서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번에 3월에 한국 디아코니아 대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디아코니라고 하는 그런 실천가들을 그 교육해내는 2년 과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어요. 강남에서 하니까 월요일날만 수업합니다. 2년 해가지고 독일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 디아코니 되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한 학기 등록금 30만 원. 월요일만 오시면 되니까. 이 요한 히니 피셜은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독일의 디아코니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도 되고 있어요. 함부르크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조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좀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30분 보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50분짜리인데 다 보면 너무 시간이 가서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이 다큐를 찍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을 가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돌아다닌다. 탐방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화배우, 연극배우 한 분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분도 독일을 처음 가신 분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뭐 하면서 알아볼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컨셉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하면은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식이 되니까 영화 감독님하고 제가 제작자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르크로 가서 함부르크 가시면은 요한 히니시 비셜은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룹홈 운동을 해. 그룹홈. 그리고 조만한 거기서 한 10명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경찰서에 한 100번 끌려왔던 애들, 뭐 이런 애들 10명하고 같이 살면서 디아코니 운동을 시작해요.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그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디아코니아 사업단, 3만 1000개 총본부. 거기에 대표하고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 그거에 대해서 독일 통일의 가장 또 주역이 디아코니아예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 그 비텐베르크 루터하우스, 루터가 한 30년간 산 집이 박물관이 됐어요. 거기를 잠깐 들러서 디아코니아의 뿌리 되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헤르누트 형제단하고 아이젠하크하고 로이틀랭이, 요거는 좀 건너뛰고요.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에 하이델베르크로 오시는 거예요. 그 디아코니아 거리에 거기에 한 12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걸 목사님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이제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던 테오도 슈트론 교수님, 유럽의 최고 석학이십니다. 그분이 종교개혁하고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관련성, 그래 한국교회에 바라시는 점, 요걸 메시지를 이제 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30분, 지금 바로 하고 나서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개신교의 역사가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의 외침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위를 되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과 행위의 중심에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섬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 불리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틴 루터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를 행위로 실천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통해 다시 태어남을 경고자 합니다. 연극배우 김효빈 씨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김효빈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전 세계의 개신교의 꽃을 피운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 이를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마틴 루터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개혁에 임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독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디아코니아 정신과 그에 따른 행함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독일행이 처음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잊지 못할 만남과 환경을 경험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만남, 어떤 환경일까요? 지금 보시는 동화 속의 집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독일 디아코니아의 선구자 요한 힐리 비에른이 1833년 그루폼을 만들어 갈 곳 없는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을 양육시킨 출발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재는 라우에 하우스 재단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라우에 하우스의 대표 목사님이신 그린 박사님과 함께 디아코니아 실천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라우에 하우스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Guten Tag. 라우에 하우스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Das Raue Haus ist einer der Ursprungsorte, einer der Gründungsorte der modernen Diakonie in Deutschland. Es wurde 1833 hier in der Nähe von Hamburg gegründet und das ist die Zeit der beginnenden Industrialisierung, wo also die Handelsstadt Hamburg sehr schnell, sehr stark anwuchs. Viele Menschen zogen hierher und wohnten unter sehr schlechten Bedingungen. Es gab großes soziales Elend und Johann Hinrich Wichern, der Gründer des Rauen Hauses, hat sich besonders für die Kinder interessiert und hat dann mit Unterstützung vieler Freunde, die ja in der christlichen Gemeinde 라우에 하우스의 설립자 요한 힐리히 비헤른은 어떤 분이신가요? Johann Hinrich Wichern war evangelischer Pastor in Hamburg und war tätig in der Sonntagsschule in St. Georg. Das war ein sehr armer Stadtteil von Hamburg, wo viele arme Menschen wohnten. Und er hat sich auch sehr für den familiären Hintergrund der Kinder interessiert, hat Hausbesuche gemacht und hat dort dann kennengelernt, in welchen Elendsbedingungen die Kinder eigentlich gelebt haben. Und dann hat er unter seinen Freunden in der Gemeinde, in der Erweckungsbewegung, die es damals gab, unter seinen christlichen Freunden für Unterstützung geworben, dass für diese Kinder etwas getan wird, dass ihnen Hilfe angeboten wird, um aus ihrem sozialen Elend herauszukommen. Und diese Hilfe ist ihm gegeben worden. Und so ist ihm das Raue Haus angeboten worden als eine Einrichtung, wo er die Kinder dann in familienähnlichen Wohngruppen zusammengeholt hat. Und so hat er 1833 das Raue Haus begründet und ist dann als Gründer. 라우에 하우스의 혐오남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Das Raue Haus ist ja entstanden als eine bürgerschaftliche Gründung, kann man sagen. Eine Gründung von einzelnen Menschen, die soziale Verantwortung umsetzen wollten. In der langen Geschichte des Rauen Hauses hat es sich bis heute entwickelt zu einer mittelgroßen diakonischen Einrichtung, die engagiert ist in den Bereichen Bildung und Soziales. Wir sind tätig im Bereich der Kinder- und Jugendhilfe. Das ist das Ursprungsthema des Rauen Hauses gewesen. Dann haben wir Angebote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für psychisch kranke Menschen. Und wir haben drei Bildungseinrichtungen, von denen das Raue Haus der Träger ist. Eine große private Schule mit 1500 Schülern, eine Hochschule, in der Diakone und Diakoninnen ausgebildet werden, und eine Schule, in der Krankenpfleger und Altenpfleger ausgebildet werden. Wir haben heute ungefähr 1200 Mitarbeiter und Mitarbeiterinnen und verstehen uns als eine Einrichtung, die soziale. 감사합니다, 박사님. 라우에 하우스 재단 대표이신 그린 박사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요한 힐리 비에른 목사 삶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 논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캐롤송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노래는 1800년대 초반 시골의 한 성당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시골의 한 성당에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찬양 반주를 해야 할 오르간이 고장난 것입니다. 성당의 신부 모호는 구르버라는 이에게 난감함을 토로하며 오르간 없이 예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고요한 노래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호 신부가 글을 짓고 그루버가 곡을 붙여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에른 목사가 할레 프랑케 재단에서 이 노래를 접한과 동시에 찬양집에 실어 수천부가 팔려나가며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힐리 비에른 목사는 아름다운 뜻이 담긴 행위와 일들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달란트를 받은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독일을 이루어낸 그 출발점인 베를린 장벽입니다. 분단의 아픔이 진행 중인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는 가장 부러운 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그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루어낸 그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독일 민족의 의식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독으로 나뉜 분단의 아픔 속에 장벽을 넘으려다 생을 마감한 귀한 생명들의 영정입니다. 독일인들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시간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철저히 경계하고자 이 아픔의 산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무너지는 장벽을 보며 환희했고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 전문가라 불리우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온전했던 소독마저 무너질 수 있는 헬게이트가 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헬게이트의 공포는 독일인들의 디아코니아, 즉 섬김의 의식 속에서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의 목적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결국은 현실화 된 것입니다. 동독 서독의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부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분단국은 한반도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잔인한 현실을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야겠습니다.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등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의 의식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달려 디아코니아 사업단에 왔습니다. 디아코니아 사업단은 3만여 개의 본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단체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디아코니아 사업단 대표이신 울리히 릴리 씨를 만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디아코니아 사업단 울리히 릴리 대표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디아코니아 사업단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Die Geschichte der Diakonie ist eine lange und sehr erfolgreiche Geschichte in Deutschland. Sie ist verbunden mit dem Jahr 1848, ein Jahr, in dem in Deutschland furchtbare soziale Zustände herrschten, das soziale Leben da niederlag. Es war die Zeit nach den großen napoleonischen Kriegen, es war die Zeit der Industrialisierung, die Zeit einer großen Landflucht. Die Menschen drängten in die Städte und in den deutschen Städten herrschte eine für heutige Vorstellungen unvorstellbare große Armut. Und angesichts dieser großen sozialen Herausforderungen, sehr vieler verarmter Kinder, einer verbreiteten Prostitution, einer verbreiteten sozialen Not von vielen Familien, die unter unsäglichen Bedingungen arbeiteten und lebten, Kinderarbeit war damals noch die Regel, war es Johann Heinrich Wichern, ein Hamburger Pfarrer, der aus Glauben, aus einer großen Frömmigkeit heraus, die in Deutschland damals eine Erweckungsbewegung ausgelöst hat, gesagt hat, wir müssen etwas gegen dieses Elend tun. Und zwar aus Glauben. Wir sind aufgerufen, aus Glauben hier tätig zu werden. Und er hat eine ganz berühmte Rede gehalten, seine berühmte Stegreifrede in Wittenberg, in der er das als Programm gefordert hat und damit eine große Bewegung ausgelöst hat. Er selber hat Häuser gebaut, Rettungshäuser, in denen er für diese jungen Menschen, aber auch für Menschen, die aus Gefängnissen kamen, für Menschen, die sich prostituierten, Rettungshäuser gebaut hat, in denen sie ein besseres Leben finden sollten. Und das hat er so getan, dass er sie ausgebildet hat, dass er ihnen Bildung vermittelt hat, also damit Teilhabemöglichkeiten offeriert hat und indem er sie im christlichen Glauben unterrichtet hat. Er hat gesagt, sie brauchen beides, wir wollen ihre Seelen, ihr Leben. 독일의 분단과 통일, 그 아픔과 환희의 과정 가운데 살아 움직였던 디아코니아의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Ja, wir haben mit der Diakonie und der Kirchengeschichte im geteilten Deutschland auch eine lange Erfahrung, wie wir mit geteilten Nationen doch etwas Verbindendes leben können. Dabei hat in der langen Zeit der Teilung in die DDR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mals die Diakonie und die Kirche eine gar nicht zu unterschätzende Rolle gespielt, weil sie Brückenbauer waren für viele Kontakte. Es sind viele Kirchenkonferenzen, viele Synoden der Kirchen in den Einrichtungen der Diakonie eingeladen gewesen, haben dort dann einen Platz gefunden. Es war ja auch eine Zeit, in der die Diakonie und die Kirche in der DDR erheblicher Überwachung, Verfolgung und Restriktion ausgesetzt war. In dieser Zeit war dann eben die Unterstützung der westdeutschen Kirchen und der westdeutschen Diakonie für diese Geschwister eine ganz wichtige Hilfe. Also ich glaube, Brückenbauer sein, Unterstützer sein auf den vielen Kanälen, die es da vielleicht gibt, ist das eine, was wir gelernt haben, was sehr wichtig war. In der Politik hieß das Wandel durch Annäherung. Wir haben uns eben politisch dann darauf verständigt, dass wir gesagt haben, wir werden diese Mauer nicht einfach überspringen können, die hier vor unserer Haustür auch zum Beispiel einen diakonischen Träger wirklich in der Mitte getan hat. Diakonia 사업단 울리 릴리 대표회관에 잠시 놀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인상 깊다라는 문장을 쓸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을 체험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 다큐에 참여해주신 각 단체 대표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과 성김의 미덕을 직접 체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울리 릴리 대표의 소탈한 인격이 눈과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단체를 이끄는 리더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옆집 아저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는 불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그와 함께하는 디아콘들과 교인들의 표정에는 기쁨과 평안,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예배와 행사를 주관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디아코니아의 리더, 21세기 리더십의 첫 면모를 보았습니다. 규모를 떠나서 우리나라 교회들과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디아코니아 단체들 안에서도 이러한 리더의 모습이 꾸준히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처와 한국의 기독교는 또 다른 종교개혁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개혁의 이유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되찾기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 없이 주는 그분의 사랑 되찾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도시 비텐베르크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있는 저택은 어디일까요? 종교개혁의 주연 마틴 루터가 살던 집입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의 태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항하여 95개 항의 반박문을 세상에 공표하게 됩니다. 단방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 실천의 행위도 믿음과 함께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43, 44, 45항을 보면 면제부를 사는 것보다 빈자나 공경에 처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행위가 더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 조항들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는 무엇이 다를까요? 사회복지는 사회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주변에서 돌보는 데 있겠지만 디아코니아는 신앙의 힘으로 힘겨운 이웃의 삶 속으로 아예 들어가서 함께 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생애에서 디아코니아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그들은 물질 보상 이상의 생동감 있는 생명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디아코니아 거리입니다. 디아코니아 거리에 대해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바르트 목사님. Ich heiße Florian Barth. Ich bin Pfarrer hier in der Diakoniestraße. Das ist im Herzen von Heidelberg. Und zur Diakoniestraße gehören viele diakonische Einrichtungen, eine Kinderkrippe, zwei Seniorenpflegeheime, ein betreutes Wohnen für Senioren, ein Laden, in dem arme Menschen einkaufen können, eine Suchtberatung, ein Haus für Obdachlose, eine Tagesklinik für psychisch kranke Menschen und meine Diakoniekirche. 이곳은 하이델베르크 디아코니아 교회입니다. 유럽 최고의 디아코니아 학자이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디아코니아 연구소장을 역임하신 테오도아 스트롬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보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교수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연관성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Vor 500 Jahren war die katholische Kirche in einem sehr, sehr kritischen, desolaten Zustand. Und die Bettelei war alltäglich, die Bettelorten dominierten. Und Martin Luther hat in seinen Thesen im Jahre 1517 hat er genau diese Thesen gegen die Bettelei und gegen die Käuflichkeit der katholischen Kirche geschrieben und an die Tür in Wittenberg gehängt. Und es ging ihm darum, dass wir als Christen in der Rechtfertigung von Gott befreit werden und zur Kooperation mit Gott ermächtigt werden und die Verantwortung sowohl für die Kirche als auch für die Welt, für das Gemeinwesen, für die Politik uns übertragen hat von Gott. Und das war eine vollkommen neue Darstellung. Die Menschen konnten bis dahin die Bibel gar nicht lesen, weil sie auf Lateinisch war und sie in ihrer Sprache gar nicht verstanden haben. Luther hat sie übersetzt und hat damit jedem Menschen den Zugang zur Heiligen Schrift ermöglicht. Und das wurde sehr, sehr schnell verbreitet im Land und alle haben aufmerksam zugehört, was Luther gesagt hat. Er hat gesagt, die Kinder sollen zur Schule gebracht werden, sie sollen gebildet werden, ausgebildet werden. Die Handwerker sollen nicht betteln, sondern sie sollen ausgebildet werden und zum Handwerk angeleitet werden. Und wenn jemand bedürftig ist oder behindert, krank, dann soll er wirklich versorgt werden.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들의 메시지 남겨주시죠. Wir leben heute in einer globalisierten Welt. Die Kirchen haben die Verantwortung für die Kooperation mit allen Kirchen dieser Welt und auch mit der koreanischen Kirche. Und es käme darauf an, dass die koreanische Kirche ein wenig ihre diakonische Arbeit in einen neuen und kooperativen Zustand bringt. Das wäre die Hoffnung, die wir auch aus Deutschland gerne nach Korea entsenden würden. Und wir hoffen, dass wir in eine gute Zusammenarbeit mit der Diakonie in Korea kommen werden.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존하는 디아코니아 최고 학자이신 테오도아 슈트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중에 한 분인 테오도아 슈트롬 교수님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울림을 주십니다. 그가 타고 가는 차량은 1991년 차량입니다. 그는 명예와 부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이 넘는 인생 동안 디아코니아를 몸소 실천하며 지금도 가고 계십니다. 만드는데 그 이 지금 감독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이 그리고 이제 감독이 이제 김노경이라고 후원은 이제 이란에서 좀 많이 도와줬고 100명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했고 아직도 빚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올해 열심히 뛰어서 겁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빚지면 안 되는 거 생각했는데 원래는 큰 데서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콘택을 하면 금방 해결된다고 그런 저기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화감독님하고 영화배우 저분들은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신 분들. 그 유신의 미학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네.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서 어떠세요? 조금 독일로 한번 갔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네.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한 보름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돈도 한 300만 원 정도 내고, 350만 원. 여러분들 돈 안 내셨죠? 그 시간도 한 30분에 내지 50분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갔다 오시면은 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개신교 뭐 수십 년 이렇게 그 신앙하신 분들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편화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방법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개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종교개혁이라든지 또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 이렇게 한번 간접 경험이죠. 그렇게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좀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좀 하시고 중간에 뭐 페르노토하고 로이틀링엔하고 그 두 군데는 빠졌는데 그건 하여튼 거기도 이렇게 연관이 다 되는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네. 우리나라에는 디아코니아가 있나요? 우리나라 디아코니아가 이제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 수녀원이거든요. 개신교 수녀 상당히 생소하죠. 그렇죠. 지금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에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거기 여성숙 분이라고 90세 되시는데 그분이 원래 결핵병원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80년도에 우리 안병무 교수님이라고 한신대학에 그 분하고 같이 해서 개신교 수녀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포에 있습니다. 제가 그 지도위원으로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독일에도 개신교 여성 수도원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디아콘 이런 공동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한동안은 개신교 수녀들이 1920년대에는 한 3만 명 정도 있을 정도.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게 다 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디아코니세라고 그러고 평생 결혼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투신한 분들이죠. 그리고 디아콘은 남자들, 수사들. 저도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디아콘이 됐을 건데, 예, 그래서 이번에 디아콘 학교를 만듭니다. 그 전통이, 뭐 루터부터 이렇게 왔지만은 특히 이제 아까 비헤른 목사님 이분이 이제 1835년에 디아콘 남성 수도 그거를 만들어서 지금 한 만 명 정도가 있고요. 여성은 1836년에 테오다 프리드너 목사님이 하이젠스베르트라고 하는 데서 그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도 독일에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마 디아콘과 디아코니스 이분들의 헌신적인 투신이 없었더라면 독일 개신교에 디아콘이 없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영성의 보고고 실천의 아주 굉장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국가는 독일 개신교의 그 사회 개신교, 독일 개신교는 자기들이 사회 개신교라고 해요. 약한 사람들 연대하고 말이야. 그 사회 개신교의 핵심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한국에서는 글쎄 뭐 디아코니아가 1980년도에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 그분들도 독일 카이저스페르트하고 이제 연계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다 노인분들이에요. 교육장치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육장치를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독일 쪽하고도 연계해서 약간 그런 전통을 좀 하는 게 이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기독교 사회복지라고 하는 단체들이 뭐 미랄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있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신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실천에는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미랄복지재단은 저희가 한국디아코니아가 위탁교육을 지금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센터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요양병원 난산에 경희요양병원 거기도 이제 한 250명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위탁교육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아까 이제 그림 짠한 그림이지만은 잘못 도와주다가는 해칠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를 좀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것, 그런 역사를 좀 써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한국 개신교 130년 됐는데 그 미국에서 넘어온 개신교가 이게 어쩌면은 반디아코니아 개신교입니다. 반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하기 힘들어요. 성직자 계급주의 경 공부하죠. 교회 중심주의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 이거는 아주 디아코니아하고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게 전반으로 한국 개신교가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정말 뭐 혁명적인 그런 운동이 뭐 있어야겠지 않을까 뭐 이런. 하지만 한국 사회가 재구성되면서 한국 개신교가 좀 생산적인 그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작은 디아코니아 운동들이 아래로부터 이렇게 서서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영화는 참 잘 만드셨는데. 아, 그래요? 등장인물이 별로. 등장인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까도 그런데 300 얼마 들었다고 그러죠? 돈이요? 네. 5천만 원. 아, 네. 그럼 배우도, 거기 나오는 그 배우도 다 들었죠. 거기 지금 빚이 한 1,500만 원. 아, 네. 좀 부지런히 떠다니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얼마 안 된 거예요. 뭐 매덕 들어가려는데 다들 헌신하고 그러고 이게 가서 뭐 호텔 같은 데도 못 들어가고 무슨 게스트룸 같은데 네 명 다섯 명 자는데 그렇게 다니고 봉구차 직접 몰고 다니면서 우리가 운전하고. 얼마 걸렸어요? 만 찍는 데만 두 주 걸렸고요. 그리고 편집하는데 한 두 달 걸렸고. 그 통역은 그 배우가 했나요? 제가 했죠. 제가 나중에 그 번역하는 것도 제가 하고. 근데 얼마나 줬어요? 영업 비밀인데. 300만 원 줬습니다. 감독님, 감독 같죠? 그 촬영 감독 같죠? 촬영 감독 보조 같죠? 그 이 저기가 영상이 맑죠? 그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비행기에 막 해가지고 100kg 장비,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따는 것도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지고 하고, 뭐 카메라 두 대, 그 임대, 최고에 따는 저희가 뭐 알아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시니까. 예. 네. 새로운 실험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디아코니아를 알려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이 드니까 작년 3월 초에 딱 그 이게 생각이 이제 정리되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 잠이 안 오니까 그렇게 하고서 6개월 만에 똑딱해서 만들어서 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전달이 되십니까? 그냥 종교 뭐 이런 거다, 개신교 이런 거다, 디아코니아 이런 거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냥 와서 강연만 하는 거하고 그죠? 영화 보는 거하고 또 틀리죠. 그죠? 제주도를 10월 9일부터 작년에 우리 교단의 농목에서 초청해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영화 본다고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오지 또 애들도 오지 막 하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해야 한다. 그러면 딱딱하고 이제 목사님들 막 이게 몇 분이 오는데 영화 본다. 많이 오시네요.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부족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까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뭐 이게 뭐냐 이런 이게 어우 그 일일이 다 신경 쓰면요. 어우 뭐 이거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거 좋게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 힘을 받고 간대. 올해도 이제 첫 상영인데 너무 이게 힘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어디든지 가오리가 아골골 짝골짝이에요. 그래서 비용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냥 하기도 하고 저쪽 광주 광산구 구청, 거기는 구청장님이 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때 사회수석을 했대요. 이분이 또 이런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경제에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2년 전에 광주 비엔날레 할 때 제가 이제 와서 강연도 하고 독일 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동시통역도 하고 그 이분이 여기 이제 독일 디아코니아의 그냥 안수 집사님인데 민형배라고 그 이번에 영화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 상영 좀 해달라고 거기는 한 300명 모였어요. 그 구청장이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좋은 거 한다고 뭐 그런 데는 이제 또 조금 많이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빚 갚느라고 뭐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디아코니아 보편화해서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많이 만들고 이번에 이제 학교도 이제 이것도 어떤 분들은 뭐 칼리지까지 만드냐 뭐 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디아코니아 아카데미를 10주 과정 이렇게 했어요. 세 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2년 과정에서 딱 졸업하면은 디아콘 자격증을 우리 법인 이름을 쓰고 독일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디아코니아가 연구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디아코니아 센터도 만들고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진지가 구축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디아코니아 자매회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만들었지만은 그런 교육 장치가 없으니까 다 지금 할머니들이야. 그분도 돌아가시면 큰일 났어. 그래서 나쁘고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제가 지도위원이라 이걸 만든다고 하니까 너무 그냥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좋은 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독일 가서 공부할 사람들은 연결해주고 그리고 프락티쿰 실습할 사람들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거기 연결해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런 경험도 쌓고 그런 우리 후대들까지 몇 세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한국 사회 지금 뭐 바뀌어지려면 그러니까 그 씨앗이라도 뿌려놓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그래서 또 저희 가족들이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감사님